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추억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정규 방송 시간에 예정된 골든 팝스 12회 방송 유럽 음악 특집이 송출되지 않고 8월 2일에 보내드린 골든 팝스 10회가 송출되는 어이없는 방송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를 대신하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 그리고 의무를 자각해야겠습니다. 추억의 골든 팝스 오늘 첫 곡은 존 덴버입니다. 오늘 첫 노래 존 덴버의 I'm Sorry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로 따지면 세계 26위권이라고 합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얼추 한 3천만 명 선이었죠. 그 당시 3천만의 히트송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소녀에게 바치는 노래 자니 허튼의 All for the Love Girl 이어집니다. Well today I'm so weary. Today I'm so blue. Sad. hide, and it's all because of you. Life was so sweet, dear. Life was a song. Now you've gone and left me. Oh, where do I belong? And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All for the love that set your heart in a whirl. I'm a man who'd give his life and the joys of this world all for the love of a girl. And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All for the love that set your heart in a whirl. I'm a man who'd give his life and the joys of this world all for the love of a girl.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롤라 존스입니다.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left you by the house of fun.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When I saw the break of day, I wish that I could fly away. Instead of kneeling in the sand, catching teardrops in my hand, my heart is drenched in.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feel as empty as a drum.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Guess를 멈추고 커튼을 내려요. 화병 속에 밤을러 새 장인 봄날을 온갖 건 모두 다 방 안에 가득히.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부드러운 당신 손이 어깨에 따뜻할 때 옛 얘기처럼 쌓여진 고얀 먼지 위로 은은히 퍼지는 기타 소리 들리면 귓가엔 가늘한 당신 숨소리. 속에 밤을러 새장엔 봄날을 온갖 건 모두 다 방 안에 가득히.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부드러운 당신 손이 어깨에 따뜻할 때 얘기처럼 쌓여진 뽀얀 먼지 위로 은은히 퍼지는 기타 소리 들리면 빛가엔 가늘한 당신 숨소리. 산울림 2집 앨범에서 골라본 둘이서였습니다. 79년인가요? 김창한 씨가 아니벌써 앨범을 발표한 후 한 라디오 음악 방송에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산울림 결성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삼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꿈을 실현하기 전에 젊은 시절 같이 무언가를 기억에 남는 일을 해보고 싶어 그룹을 결성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참 그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창한 씨가 알빈 리가 리더로 있는 10 Years After를 좋아한다며 Over the Hill이라는 노래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락그룹으로 시작한 산울림이 중국에 가서 추구하려고 했던 음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 흘러나오고 있네요. 오버더힐입니다. 10 Years After의 연주한 노래로 듣고 계십니다. I got water on the brain. My mind is like a drain. Here I go again. Over the hill. My eyes don't seem to clear. I'm not sure what I hear. It seems I'm going. Like a cripple and his crutch, I've leaned a bit too much. Seems that I should never touch again. Thank you. 팝음악에 관해 평론가 이상의 식견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열정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지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팝음악을 선곡하여 손수 구워서 건네주신 CD 한 장에 로드리게스 음악이 있는 걸 보고 잠시 포크록 가수 로드리게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13년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는 Searching for the Sugar Man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에 가수 로드리게스가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스 스토리는 나중에 영화음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1971년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이 되는 Coming From Reality에서 비록 미비한 판매고를 올렸지만 싱글커트 되기도 했던 곡 To Whom It May Concern과 이 곡 B면에 수록된 I Think Of You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Don't sit and wait, don't sit and dream, put on a smile, go find a scene. I'm sure you'd meet someone who would really love you. Don't sit and hope, don't sit and pine. If you've been hurt, make up your mind. I'm sure you'd find someone who would really love you. I don't know why you sit around. I only know if love is gone. Don't sit alone with your pride. To whom this may concern, to say, don't wait for love to come your way. Don't waste your time, make up your mind and make it happen. I don't know why you sit around. Da, da, da, da. I only know if love is gone. Don't sit alone with your pride. Listen to me, and you would see just how fine your romance could be. I don't know why you sit around. Is gone. Don't sit alone with your pride. Listen to me, and you'll see just how fine your romance could be. Thank you. of you and think of you and think of you. Dreams we dreamt together, of the love we vowed would never melt like snowflakes in the sun. My days now end as they begun with thoughts of you, and I think of you. Of you down the streets I walked with you, seeing others doing things we do, now these thoughts are haunting me of how complete I used to be. And in these times that we're apart, I'll hear this song that breaks my heart and think of you. And I think of you. And think of you. Of you, and I do.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 프로그램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의 써니 헤어 앤 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팝스에서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성애 씨가 번안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 이 멘트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번안가요와 원곡을 동시에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를 선보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번 방송부터 그런 시간을 갖도록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매회 한 곡의 번안곡과 오리지널 원곡을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로 번안가요와 원곡을 동시에 감상하는 노래는 바로 노사연 씨가 부른 링 그림자입니다. 김욱 작사 작곡으로 83년 발표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당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다고는 단언할 수가 없네요. 그럼 먼저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사연 씨입니다. 노사연 씨의 님 그림자였습니다. 원곡은 Careless Love죠. 언젠가부터 이 곡의 작곡가가 에이스 캐논의 곡으로 우리 인터넷상에 보이는데 아마 이 곡이 리듬 앤 브루스의 스탠다드 곡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에 의해 불려지는데요. 구정가요를 체보하여 대중에 보급한 미국 포크 음악의 아버지 피터 시거 역시 이 노래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그 외 패트 도미노나 자니 캐시, 심지어 엘비스와 제니스 조플린조차 앨범에 이 곡을 그들만의 버전으로 수록하기도 했죠. 가사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연인이었던 이를 증오하는 다소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전음악입니다. 오늘은 1920년대 포크 음악으로 부른 진 리치의 음성으로 노사연 씨의 님 그림자 원곡 Careless Love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요와 원곡을 동시에 감상하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 노사연 씨의 님 그림자였습니다. 다음 주는 한동안 조영남 씨의 곡으로 알려졌던 지금의 원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영화음악 시간입니다. 1975년 겨울 대한극장에서 개봉된 영화 신상입니다. 국내에서 상영된 최초의 인도 영화이기도 했고요. 당시 외화 수입이 쿼터제, 즉 각 영화 배급사들이 1년에 선의 편 외에는 영화를 수입할 수 없던 시절, 즉 수입된 영화 흥행에 따라 수입사에 존폐가 걸리던 시절이라 수입사가 정말 사활을 걸 정도로 외국 영화 수입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것도 인도 영화가 수입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영화이었습니다. 라무라 불리우는 코끼리가 주인공인 주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영화 마지막 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해주었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 잠시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फूलों सी नाजुक है वो मोटर में बैठी है जो फूलों सी नाजुक है वो मोटर में बैठी है जो आहिस्ता आहिस्ता चल उसको न तकलीफ हो हाय हाय खा न जाए हाय हाय न जाए उसकी नाजुक कमरिया बल चल चल चल चल मेरे साथी ओ मेरे हाथी चले चल खटारा खींच के चल यार खटमार बंद है मोटर कार चल यार खटमार चल चल चल मेरे साथी खिदमत तेरी काम दे शायद वो इनाम दे खिदमत तेरी काम दे शायद वो इनाम दे कर उस हंसी को सलाम आंखों से पैगाम दे। ये यौवा का केबोंगदेल दांशी 영화 선전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타고르의 노벨상 수상 이후 최대 화제를 부른 인도 영화. 2시간 30분의 감동을 인도 영화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 광고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도 영화를 우리는 볼리우드라 불리우잖아요. 봄베이와 할리우드에서 딴 합성어인데 1년에 인도가 1000편 이상의 영화를 만든다고 하네요. 거의 헐리우드의 한 두 배 이상이 되겠죠. 영화 제작 편수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인도 영화 시장이 대단한 게 한국 영화 시장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내외인데 인도의 그것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출품 중에 장위가 영화라고도 하고요. 아마 이런 영향 때문인지 2009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슬럼덩 밀리언웨어가 아카데미상을 싹쓸이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인도의 마샬라, 즉 음악과 안무가 곁들인 영화 신상의 주제곡 하티 메르 사티로 오늘의 영화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나빠들라 투파길라 나빠들라 사리 दुनिया गई है बदल चल चल चल चल मेरे साथी ओ मेरे हाथी चल ले चल कटारा खींच के चल यार धक्कमार बंद है मोटर कार 곡이 발표되던 70년대 후반보다 오히려 2000년대 후반 미국 인기 드라마에 삽입된 영향으로 더욱 인기를 얻었던 곡이었죠. 리드 보컬 스튜 페리의 열창이 인상적인 그룹 조니의 Don't Stop Believing입니다. A singer in a smoky room A smell of wine Cheap perfume For a smile they can share the night It goes on and on Ah! 페미니즘의 열풍은 아니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거의 동등해졌는데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조차 일부 종사, 남편을 그저 보살피고 따랐던 모양입니다. 타미 워네트가 노래로 그걸 말해주네요. 스탠바이 유어맨입니다.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ll have bad times and he'll hav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ll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 작별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브렌다 리의 음성이 되겠는데요. 브렌다 리 하면은 왜소한 체격, 작은 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틀 미스 다이나믹이라 불리울 정도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수였죠. 우리에게는 1960년 15살 때 노래한 I'm Sorry라는 노래로 유명했던 그런 가수였죠. 1962년은 그녀에게 있어 80년에 마돈나가 그 기록을 깨기 전까지 1년 동안 무려 9곡을 연속 빌보드 인기 차트 10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I Am Sorry로 알려진 브렌다 리의 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가장 큰 히트곡은 크리스마스 송인 Looking Around the Christmas라고 하는데요. 이 싱글이 무려 5억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 당시로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현재도 음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주 예기치 않은 방송사고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모든 면에 더욱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억의 골든 팝스 다음 방송은 예고드린 바와 같이 엘비스 음악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 프로그램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의 써니 헤어랜 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 노래 흘러나오고 있네요. 브렌다리입니다. I'm sorry.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sorry.